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예. 혁명이란 주제로 팟캐스트를 하는 게 만만치 않네요. 왜냐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바쁘기도 했지만 닥터 스테판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하다가 한 주에 두 번 하는 이 정도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대해서 해설이 필요했죠. 상대적으로 닥터 스테판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같은 거라면 혁명은 책 출판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단행본으로 이제 만들어서 출판하듯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네.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죠. 네. 지난 9월 5일에 있었습니다. 이 교육일꾼대회에 김정은 최고 리더의 당중앙 책임일꾼과의 담화가 이제 서한 형식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새세기 교육혁명뿐만 아니라 새세기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잘 알다시피 새세기 산업혁명은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도를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발표한 김정은 최고 리더의 노작인데 그 발표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죠. 전 세계에. 네. 거기에 말미쯤에 절정 부분에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다 라고 하는 유명한 태제,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가 김정은 시대의 총로선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러면 새세기 산업혁명이 뭐냐, 도대체 이 명제가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북을 연구하는 데서. 네. 네. 북은 잘 알다시피 우리 민족의 절반이고 현재 코리아반도 정세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북을 잘 알아야 북과 함께 통일도 이룰 수 있고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군사 외교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남측에서는 북에 대한 연구가 특히 과학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해서 보수 언론들, 특히 수구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완전히 왜곡되고 날조된 음해모략성의 그 기사들이 넘실거리고 실제로 청와대나 제 정당들의 정책이 이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과학적으로 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는 일관되게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역사적인 고찰과 비교적인 고찰, 다시 말씀드리면 변증법적인 고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면 어떤 사건이든 본질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세기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산업혁명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3대 혁명과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1970년대 3대 혁명과 2010년대 새세기 산업혁명을 비교하는 것이 맞고요. 그 과정 자체가 역사적인 통찰로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새세기 교육혁명에 대해서 짚으려고 합니다. 새세기 교육혁명 또한 새세기 산업혁명과 연관지어서 또 과거에 김일성 주석의 사회주의 교육 퇴제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하게 되면 보다 선명해집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과 체계로 설명하실 것인지 대략의 윤곽을 좀 잡아주시죠. 예, 그 방금 그 새세기 산업혁명은 3대 혁명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 김정은 최고 리더의 명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명제와 연관지어서 김일성 주석, 나아가 레닌의 명제가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세기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 명제를 보면요.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은 잘 알다시피 북의 수령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제 일심단결이라고 하죠. 네. 불패의 군력은 말 그대로 불패의 결코 지지 않는 뭐 백전백승의 군, 인민군 대 혁명 무력의 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군력은 무력의 2대 요소, 군인과 무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세기 산업혁명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표현했죠. 네. 네. 아무래도 대국주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 명제를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사회주의 강성국가는 목표,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은 수단, 새세기 산업혁명은 방법이 됩니다. 네. 네. 수단은 주체 역량이고요. 방법은 주체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 역할을 제고해서 높여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수단 방법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잘 알다시피 목표 수단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혁명 또는 변혁의 이론이라고 하고 전략 전술이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김정은 최고 리더 제1비서를 최고 영도자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총노선인 거죠. 네. 김정은 시대의 총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레닌 그리고 김일성 주석 나아가 레닌의 명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닌은 소비에트 더하기 전기화는 공산주의라고 했고요. 네. 김일성 주석은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은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네. 이 김일성 주석의 총노선을 정식화하고 풍부심화시킨 사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죠. 네. 그리고 김정은 최고 리더의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라고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닌의 명제든 김일성 주석의 명제든 전부 수단 더하기 방법은 목표, 즉 목표 수단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레닌의 명제가 먼저 있었죠. 네. 1917년 10월 혁명으로 수립된 정권, 소비에트라고 합니다. 노동자, 빈농, 병사 소비에트. 그 이전에 볼셰비키라고 해서 러시아로 다수파란 뜻인데 레닌주의자 대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레닌의 사상이 있고 레닌주의자 대오가 있고 이 대오가 노동자, 빈농, 병사를 한데 묶어서 통일전선이죠. 1871년 파리 고민의 교훈 중에 하나가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이 합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막스의 총화 아닙니까? 네. 레닌은 그 총화의 기초에서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와 빈농 그리고 병사를 한데 묶은 통일전선, 소비에트로 정권을 만들어서 통일전선이 곧 정권입니다. 그렇게 정권을 세운 뒤에 소비에트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세운 뒤에 이제 남은 것은 전기화만 이루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인 비록 서유럽보다는 뒤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총노선이고요. 식민지, 반식민지,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건 좀 다르죠. 더욱이 시대도 달라져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역사 무대의 전면에 등장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제3세계 식민지 반식민지 피여가 피착취 민족 민중이 역사 무대의 전면에 등장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시대 1930년대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1917년 10월 혁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죠. 네. 그런 시대가 되니까 정권 형태가 소비에트에서 보다 폭이 넓어진 인민정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서 먼저 민족해방, 즉 민족적 차별을 해소하게 되면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이 수립됩니다. 그것을 줄여서 인민정권이라고 하죠. 네. 사실 이때부터 3대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3대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뒤여야 합니다. 가령 북으로 보면 1956년에서 5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하고 그 뒤 14년에 걸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한 2, 300년 걸리는 것을 10분의 1, 20분의 1 만에 이뤄낸 거죠. 굉장한 속도죠. 네.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정권을 프롤레타 독재 정권이라고 합니다.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바로 그러한 정권이죠. 1947년에 수립된 북조선인민위원회, 그 전에 임시자가 붙었는데 선거를 통해서 임시자를 뗐죠. 이것은 이제 북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국적인 범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이제 독창적인 안목인데, 기술혁명은 전기화에서 내왔는데, 사상가 문화혁명은 바로 소비에트에서 내온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표현대로라면, 소비에트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그 의미에서 이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뽑아내서 3대 혁명이라고 이제 정립한 거죠.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독재 정권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나 통칭해서 인민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 즉 사상기술 문화혁명은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김일성 주석의 유명한 정식화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소련 동구가 무너졌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라는 노작에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식화를 합니다. 가령 소련이 붕괴된 원인은 기술혁명, 경제건설에만 집중하고 자연개조죠. 사상문화혁명, 인간개조를 훨씬한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총화의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소련 공산당의 이제 교조주의적인 침체와 수정주의적 변질이 기본이죠. 그 소련의 대국주의에 동구가 사대주의를 하면서 함께 망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당의 관료주의도 문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은 4대 교조주의에 반대하는 이제 자주적인 노선, 주체적인 노선을 일관되게 걸었고, 당 스스로도 교조주의적 침체에 빠지거나 수정주의적 변질을 하지 않도록 혁명적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창조적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발전시킨 것이죠. 여기에서 당의 부패를 낳고 소극 보신주의적인 작풍을 낳는 관료주의를 뿌리빼는 투쟁을 일관되게 견지했죠. 사실 이런 관료주의를 100% 뿌리 뺀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죠. 사람이니까. 또 사회주의가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일꾼들이 과도적인,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 잔재, 뿌티부르주아 잔재 중에 하나인 관료주의를 완전히 뿌리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끈질기게 추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조한 것이 이제 대한의 사업체계입니다. 대한의 사업체계를 넓은 의미로 정식화해서 혁명적 당의 유일적 영도 더하기 혁명적 군중 노선. 혁명적 군중 노선이라는 것은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품을 말하고요. 인민적 사업 작품은 혁명가적 기품과 인민적 품성을 말하죠. 이렇게 정식화를 한 겁니다. 이런 대한의 사업체계가 소련에 없었죠. 중국에도 없었죠. 소련은 망했고 중국은 변질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런 시기에 발표한 노작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 탄생 백돌, 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마저 세상을 떠난 그 2012년 4월 15일 날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일심 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정식화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심 단결 불패의 군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체 역량에 해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소비에트 인민정권보다 주체 역량에 더 가까워진, 아니 주체 역량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화 3대 혁명을 계승하고 혁신한 새세기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면 공업과 농업을 2대 분야라고 합니다. 공업은 이제 다시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나누죠. 그래서 새세기라는 21세기라는 개념을 덧붙였을 뿐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레닌의 명제에 나오는 전기화의 연장처럼 보입니다. 3대 혁명 중에서 기술혁명을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세기라는 말이 붙어서 이 기술혁명은 최첨단의 기술혁명을 말합니다. CNC라고 이제 상징되는 컴퓨터로 제어하면서 공업 생산을 하는 원격 조정 나아가 무인화로 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문화혁명, 김일성 주석이 창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한 그 사상 문화혁명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레닌 시대로 후퇴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상혁명은 다시 김일성 주석이 소비에트의 사상 문화 혁명이 담겨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앞부분에 주체 역량에 해당하는 일심 단결 불패의 군력 안에 있습니다. 일심 단결이라는 개념, 불패의 군력이라는 개념 안에는 사상혁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상혁명이 없이는 일심 단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네. 불패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군인이고요. 군인의 군사 기술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정치 사상 의식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상혁명이 없이 불패의 권력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수령당 대중의 통일체를 말하는 일심단결, 이 개념 자체가 혁명적 수령관이라든지 조직관이라든지 군중관, 도덕관, 인생관 이것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혁명이 없이는 가능한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혁명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데서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됩니다. 네. 사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은 뗄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문화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문화는 교육, 과학, 예술, 보건의료, 체육, 그리고 생활양식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중에 으뜸은 교육이죠. 네. 교육이 없이 사상혁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상혁명이 있는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그 바탕에는 교육을 비롯한 문화의 혁명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개념을 내놓음으로써 단순히 교육혁명이 아니고 새세기입니다. 그래서 새세기 산업혁명, 새세기 교육혁명 바로 주체 역할에 해당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그 차원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간다는 거죠. 교육혁명은 직접적으로 새세기 산업혁명에 복무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즉, 새세기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최첨단 기술혁명과 같은 개념인데 최첨단 기술혁명을 최첨단 기술을 교육하는 새세기 교육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북의 새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일심단결도 있지만 특히 불패의 군력이 가능해집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부터는 세 번째 새세기 산업혁명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북의 산업은 공업과 농업을 2대 분야로 하는 고전적인 정식화보다는 군산업과 군산업이 아닌 산업으로 구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 시대에는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이렇게 보면서 중공업을 우선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키는 노선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 또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선군혁명을 전개하면서 국방공업을 우선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국방공업이자 곧 중공업이고 중공업이자 곧 국방공업이죠. 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중공업은 국방공업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가령 경공업에 방직기계를 보내주고 농업에 트랙터를 보내줄 때 그 방직기계 생산과 트랙터 생산은 국방공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방공업이라고 할 때 이를테면 기관단총, 탱크, 잠수함, 비행기, 로켓탄, 핵폭탄 이런 것을 생산하는 군사업, 국방사업이 당연히 중공업이죠. 네. 이것이 경공업이나 농업일 수는 없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방공업보다 중공업이 넓은 의미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방공업을 부각하면서 선군의 의미를 이제 강조한 것이죠. 참고로 북에서는 이 국방공업을 제2경제 그리고 기타 중공업, 경공업, 농업을 제1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2경제는 국방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제1경제는 정무원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북이 국방이라고 하는 수세적 개념을 넘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 2013년 1월 1일 신년사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목표를 상향 조정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 수세만이 아니라 공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그 산업은 군산업과 비군산업, 즉 국방공업이 아니라 보다 공세적인 의미로서 군산업, 군수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군수산업은 재래무기를 생산하는 사업과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바로 이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사업에 세세기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최첨단의 무기를 생산해야 불패의 군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무기를 생산하는 데서는 최첨단 과학 지식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것을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서 과거에는 공업 경제 시대고 지금은 지식 경제 시대다라고 하면서 최첨단 과학 기술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세기 교육혁명을 담은 그 담화에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가 남습니다.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더하기 세세기 산업혁명이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더하면 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 역할을 높이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그것을 사회주의 강성 국가라고 부릅니다. 네. 사회주의 강성 대국이나 강성 국가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 당연하게도 당의 국가인 북에서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나온 사회주의 완전 승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온 세계의 자주화라고 하는 북과 코리아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목표, 이 3대 과제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주의 강성 국가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의 국가고 또 자주적 평화 통일이 실현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이끄는 국가죠. 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이세 가지 목표만이 아니라 고토 회복이라는 목표까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1993년, 94년 제1차, 1998년에서 2000년 제2차, 여태까지는 북미 대결전이죠. 2006년에서 2007년 제3차, 이때부터는 극동과 중동이 함께 가는 반미 대결전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제4차, 이 제4차 반미 대결전부터 북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서 고토 회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토 확장의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고토, 조선상고사의 배달국, 단군조선이 관할하고 있던 그 고토를 회복하는 의미와 함께 물론 일본을 아우르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을 미시시피 강을 기준으로 서부와 동부를 가르는 과거 독일을 서부 독일과 동부 독일로 갈랐던 것처럼 그리고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됐죠. 그러니 서부 미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회주의 체제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네. 네. 일반적인 부르주아 제국주의 개념의 영토 확장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주의 강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방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유대자본을 핵으로 하는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북을 상대로 침략 전쟁을 벌인다면 단순히 방어하는 의미를 넘어서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겠다.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죠.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또 그런 전쟁에서 승리해야 천하제일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단순히 맞습니다. 경제 건설만으로 통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세운 목표이기 때문에 제5차 반미대결전이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를 탑재한 은하 3호 2호기가 극궤도로 날라서 극궤도에 안착된 것이고 그것이 미지상 500km, 즉 슈퍼 EMP가 터졌을 때미 본토 모두를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높이죠. 그렇게 안착된 겁니다. 그것도 4개나. 그리고 2013년 2월 달에 바로 그 슈퍼 EMP가 무엇인지 제3차 핵시험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아예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본질상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2년 말부터 2013년은 전략적인 공세를 취하고요. 올해 2014년 들어서는 전술 로켓탄 발사 시험을 함으로써 전략적인 공세만이 아니라 전술적인 공세.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핵무기라고 하면 원자탄, 중성유탄, 수소탄 있는데 또뭐 아메리슘 핵탄이라든지 초전자기파 핵탄, 슈퍼 EMP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수소탄이나 미 본토 지상 500km에서 터트리는 초전자기파 핵탄은 사실 지구가 깨져나갈 정도의 후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공격입니다. 미국이 슈퍼 EMP 공격을 맞으면 그 문명이 완전히 마비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초토화되면은 다른 나라들의 패권을 눈뜨고 볼수 없기 때문에 북에 대한 보복도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보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탄이 터지지 않아도 이런 슈퍼 EMP 초전자기파 핵탄이 터지는 정도의 공격이 있을 때에도 이 지구는 온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전략 무기를 쓴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네. 그래서 사실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술 핵무기나 전술 로켓탄은 다르죠. 뭐 가령 주남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 괌도, 하와이, 또 나아가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핵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판 나토를 결성하는 데서 가세한 호주, 뉴질랜드,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이런 데가 타격 목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는 꼭 전략 무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술 무기로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고 당연히 속도가 스텔스이기 때문에 스텔스화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력적인 이런 전술 로켓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이겠죠. 네. 예. 그것을 상반기에 수백 번의 발사 시험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리졸브 을지 합동군사연습이 지리멸렬하게 끝난 거죠. 그리고 8월 16일 날미 군용기가 괌도에서 평양으로 날아간 겁니다. 분명 클로즈 트랙, 비공개 경로상의 논의를 진행시킬 이런 미 군용기의 방북은 2012년 4월, 8월, 그리고 2013년 12월, 그리고 2014년 8월 이렇게 네번 날아갔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논의 속에는 이제 목표 수단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겠고요. 북은 자신의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한편 어떻게든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상책의 방책을 관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구현하려면 유대자본이 제국주의 연합세력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목표를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가령 미국을 서부와 동부로 가른다라고 한다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그 엄청난 재정적자의 불만을 가진 여러 주들이 미 연방에서 분리되는 방식. 최근 스코틀랜드가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분리되는 그런 예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것이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미 연방을 해체시키는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북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주의 강성 국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김정일 시대의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계승 혁신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네. 나아가 김일성 주석의 인민정권 나기 3대 혁명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개념도 오늘의 시대에 맞게 계승 혁신시켜서 규정한 것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말년에 사회주의는 아는데 공산주의는 모르겠다라고 단순 명쾌하게 소박하게 표현하면서 조선노동당의 목표로서 공산주의를 빼고 전부 사회주의로 바꿨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사회주의 강성국가에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라든지 다른 견해가 있으면 편안하게. 새세기 산업혁명에서 3대 혁명의 기술혁명에 속한다고 했는데, 왜 새세기 기술혁명으로 하지 않고 굳이 자본주의 초기에 쓰인 산업혁명을 썼는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김정은 제1비서 최고 리더의 이제 사상이론적인 자질이죠. 새세기 산업혁명이 상당히 놀라운 개념인데 북을 잘 안다면 북은 유일사상 체계, 유일적 영도 체계의 사회입니다. 유일적 영도 체계, 유일적 영군 체계가 확립되려면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돼야 되고 이것은 사상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북은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하나의 개념만 씁니다. 어떤 개념이 나올 때는 정말 망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창의성이 부족하다면 교조주의적 침체를 겪는 것이고, 새로운 개념을 엉터리로 만들어내게 되면 수정주의적 변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이 망했죠. 네. 그러니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 시대 또는 21세기 새세기를 관통하는 총로선으로 새세기 산업혁명이란 개념을 냈다면 보통 개념이 아닌 거죠. 네. 정말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소련이 망하게 된 원인이 기술혁명, 전기화만 해서 그런 거다. 사상문화혁명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사상과 문화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혁명 수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경제건설 자연계조를 강조하고 사상문화혁명, 인간계조를 홀씨하다 보니까 소련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기술혁명을 강조하는 사상문화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총로선이 나왔으니 어찌 보면 전기화로 돌아간 듯한 소련 붕괴의 원인을 망각한 듯한 그런 개념으로 비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심단결 불패의 굴력 안에는 사상혁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혁명이 없이는 일심단결 불패의 굴력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문화혁명은 어디가 있는가? 문화혁명은 사상혁명과 밀접하니까 일심단결 불패의 굴력 속에 있는가? 그렇게 보기 쉬운데 문화 분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교육을 뽑아서 새세기 교육혁명이라고 해서 새세기 산업혁명과 판박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수단이 아닌 방법, 주체 역량이 아닌 주체 역할, 그 위치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새세기 교육혁명으로 새세기 산업혁명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새세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으로 새세기 교육혁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새세기 문화혁명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나오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새세기 기술혁명, 새세기 사상혁명, 새세기 문화혁명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이 또한 김정은 제일부서 최고 리더의 사상이론적인 자질인데 그렇게 되면 도식적인 반복이 되죠. 필요하면 반복도 합니다. 반복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라는 것도 도식입니다. 때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도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일비서 최고 리더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첨단 과학기술이에요. 그것이 군산업에도 그렇고 다른 산업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CNC, 원격조정, 무인화를 비롯한 이것은 단순히 중공업, 경공업만이 아니라 국방공업이라고 하는 군수산업에서 구체적으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로켓탄이라든지 비행기, 잠수함 뭐 등등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데서의 혁신이 없이는 불패의 굴력도 될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경제보다 군사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군 시대인 것이고 유대자문을 비롯한 미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북을 여전히 고립압살시키려고 하는 조건에서 군력을 강화하고 또 단순히 수자적인 측면이라 공세적으로 해서 고토 회복과 영토 확장, 사회주의 체제를 확산시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천하제일 강국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최첨단 과학기술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개념을 내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세기 기술혁명이나 새세기 사상혁명, 새세기 문화혁명이라는 도식적인 표현보다는 바로 이 새세기 산업혁명과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표현이 더 적확하게 시대 사상, 시대의 요구, 시대의 바램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9월 5일 제13차 전국 교육일꾼 대회 말고 올 상반기에는 사상일꾼 대회도 있었고 예술인 대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김정은 최고 리더가 직접 발표하거나 노작을 보냈는데 그 안에 어디에도 새세기 사상혁명, 새세기 문화혁명은 없습니다. 예술인 대회에서는 새세기 문화혁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이것을 풀어서 표현한 것은 있어요. 이는 뭘 얘기하냐면 새세기 무슨 무슨 혁명, 즉 새세기 산업혁명, 새세기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김정은 제일비서 최고 리더가 매우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세기 산업혁명,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개념 속에 김정은 제일비서 최고 리더의 구상, 전략적 구상, 본인의 시대를 관통하는 그 일관된 사상이 녹아있다.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이 함축돼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좀 답변이 됐어요? 네, 됐고요. 또 김정은 최고리더의 그 리더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참 이제 북에서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데 그 최고 영도자, 최고 리더가 되려면 뭐 수령은 이제 머리 숫자 이끌 영자죠. 사상이론적인 자질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위대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영도자, 전략전술가,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가. 이게 이제 고전적인 정식이에요. 이제 후계자는 이제 선대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게 하나 더 있죠. 예. 예, 수령의 3대 증표와 이제 후계자의 4대 증표,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위대한 사상이론가라고 하는 사상이론적인 자질이죠. 그게 없으면 북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주체 사회주의를 영도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수령은, 최고 리더는 후계자를,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뤄낸 그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로 세웠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제1비서를 후계자로 세운 거죠. 단순히 혈육이라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논쟁에 가끔 이런 비유로 답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실력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를 지도한다는 것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 운전 실력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 조종 실력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면 그 본인도 그렇고 승객도 모두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죠. 어느 부모든 자기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친혈육, 아들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데 높은 지위에 올려놓게 되면 이를 그르쳐서 그 자식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이 결정적인 화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러 후대 중에 굳이 김정은 막내를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자질과 능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보여준 리더십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김정은 최고 리더의 사상이론적인 자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이란 말은 얼핏 들으면 영국의 산업혁명을 연상시키는데요. 오늘 개념 설명을 들어보니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개념을 가져다가 새롭게 발전시킨 다른 개념들이나 그런 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팟캐스트 혁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개념을 정립하는 그런 팟캐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비교적인 고찰이라든지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팟캐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 이제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 자본주의 공업화 시기에 즉 이제 수공업이 이제 매뉴팩처라고 합니다.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제 기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자본주의 공업화, 자본주의 산업혁명의 과정인데요. 뭐 막스는 맷돌에서 봉건주의가 나오고 방직기계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나왔다라고 하는 방직기계로 방직 옷을 짜고 만드는 것이 이제 경공업이죠. 그래서 사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런 고전적인 자본주의 공업화에 부르주아 혁명의 산업혁명을 주로 일컬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 또 식민지 반봉건 사회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족 해방, 민족적 차별 해소 그리고 계급 해방, 계급적 차위 해소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굳이 부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의 56년에서 58년 사이에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선행하면서 그 이후 14년 만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이 과정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 사상기술 문화혁명에서 기술혁명, 이 기술혁명에서 이제 3대 기술혁명이 나왔죠.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는 것,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없애는 것,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를 없애는 농촌에서의 4대 기술혁명이 나왔습니다. 수리와 기계와 전기와 화학화죠. 이것이 바로 김일성 주석의 1964년 사회주의 농촌태제, 즉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전제에서 협동농민이 노동계급으로 바뀌면 하나의 계급, 그래서 무계급 사회가 되는, 더 이상 계급적 차별만이 아니라 계급적 차이조차 없어지는 과도기가 끝나는 사회, 사회주의 완전 승리로 나아가는 총로선을 밝힌 것이죠. 1955년의 4월 태제가 사회주의 혁명의 총로선이라면 1964년에 농촌 태제가 사회주의 완전 승리로 나아가는 총로선을 밝힌 거죠. 네. 그리고 1977년 사회주의 교육 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차이를 없애는, 즉 민족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별에서 계급적 차이 해소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의 차이를 해소하는 그런, 북은 이걸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사회 역사 발전 단계에 비한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온 사회 혁명화, 노동계급화가 실현된 뒤에 인텔리화까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총로선이에요. 네. 아마 소련 동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김일성 주석 당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까지 실현되고, 그리고 나서 늦어도 김정일 시대 당대의 공산주의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역사 발전 단계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소련 동구 붕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히려 북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200만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고난행군, 강행군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질문에 대한 직접적으로 답변만 하면 가령 충성과 효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충효, 이게 이제 봉건 유교의 개념인데 그 내용의 사회적 의미를 담아서 수령에 대한 충효,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하면 봉건시대의 왕에 대한 충성, 효성이 아니고 사회주의 시대의 수령에 대한 충성, 효성의 의미로 바꾼 거죠. 네. 왕과 수령의 차이는 뭐냐면 왕은 민중, 북의 표현으로는 인민, 그 밖에 있는 존재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인데 지배자죠. 네. 수령은 민중, 인민, 그 안에 있는 존재고 그 앞에서 지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지배자와 지도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는 봉건 유교 시대에서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 시대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제 양반과 농민을 비롯한 이제 상민으로 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급 구조가 엄연히 존재했죠. 네. 외침을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민족적인 측면에서 계급을 초월한 단결이 중요한 시기가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계급 사회 내에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구조는 엄연히 객관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 측면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남코리아에서는 이 충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북을 봉건 사회다 라고 하는데 정말 뭘 모르는 개념인 거죠. 네. 민족주의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부르주아 민족주의라고 해서 부르주아 혁명의 시기, 그 시기에 이제 국가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 국가를 네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이션이라는 개념은 민족이라는 개념과 국가라는 개념을 다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냥 국가라고만 한다면 스테이트라든지 컨츄리를 쓰죠. 네이션이라고 하면 단순히 국가만 아니라 민족의 개념으로도 씁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국가가 세워지면서 부르주아 민족의 개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이제 여러 공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근대가 되면서 하나의 국가가 됐다는 거죠. 가령 이탈리아만 해도 이제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나폴리 등등 여러 공국이 나눠져 있다가 근대에 들어서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통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처럼 베네치아라든지 또 밀라노를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 북부가 분리 독립하겠다는 운동이 나타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다르죠. 한국부터 치지 않더라도 배달국부터 해서 동이족이죠. 6, 7천 년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연도로 쓰냐면 아직 더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군만 해도 우리가 이제 현재 서기 몇 년에 2333년을 더하는데 단군 7세로 추정이 되는 왕이 지방을 순회하다가 평양 근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평양 근처에 단군릉을 만들게 된 것이고 이것이 1990년대 초, 정확하게 94년에 개건이 됐습니다. 네. 그 단군릉에서 발굴이 된 뼈를 오랫동안 다행히 보존이 돼서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데 탄소 측정을 비롯한 두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 보니까 5011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돼서 연도는 더 연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배달국 단군조선이래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배달국이라든지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 이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동이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근대화된 자본주의화가 시작된 그 시기 조선 말기 이후 일본이 침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시기에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궤변이 되겠어요. 그런데 북의 사회과학자들 중에 1960년대 이전에 소련에서 유학하거나 막스 레닌주의를 교조주의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이론을 제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학 시절에 이제 깨버렸죠. 이런 과학 연구에서 여전히 주체적이지 못한 사대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인 그런 이론에 결정타를 날리고 한평생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상이론을 활동을 한 사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에서는 이제 민족이란 개념이 부르주아 민족주의 이론이 아니라 북의 표현대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이 된 거죠. 김일성 주석은 민족주의는 시작부터 진보적이었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을 사랑하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특히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민족주의는 진보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애국주의, 애국. 애국이라는 것은 이제 조국을 사랑하는 건데 그 조국의 2대 요소는 주체적으로 민족이 있고 객관적으로 강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의 2대 요소는 국민과 영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이라고 할 때는 민족과 강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국의 본질적 속성이 자주성이죠. 자주권이죠. 네.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 주권 이렇게 합니다만은 바로 이 민족과 강토를 사랑하고 그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을 이제 애국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념을 애국주의라고 하는 거죠. 네. 보다 강조해서 애국주의, 애족주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이념을 애족주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북은 민족, 민족주의, 조국, 애국, 애족, 애국주의, 애족주의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진보적인 관점에서 형식은 가져왔지만 내용을 달리하는 최근에는 이제 정신력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씁니다. 정신은 이제 신자가 이제 귀신 신자잖아요. 관념론적인 종교적인 표현인데 그러나 북이 인민들 민중들이 쓰는 생활적으로 많이 쓰는 이 정신력이라는 개념도 가져가서 그동안 이제 사상의 힘, 사상의식의 힘,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바로 그 사상, 자주적 사상의식의 힘, 달리 표현해서 뭐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동한다. 이런 표현들 외에 정신력을 폭발시킨다. 군대와 인민들의 뭐 정신력을 폭발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력이라는 개념도 주체적이고 진보적인 내용, 사회적 내용으로 채워서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네. 남의 그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사실 민족이라든지 애국애족이란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가령 새누리당이라든지 조선일보가 이런 말을 함부로 못 쓰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친일파에 있고 지금도 미제국주의에 사대하고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상의 대결, 개념과 논리의 대결에서 북이 우위를 점하는 거 이런 부분이 과거 이를테면 독일의 서독과 동독의 대결과 다른 코리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실 과학적인 그 연구, 좀 뭐 비교적 역사적 고찰이라든지 이론적으로 해명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좀 딱딱할 수밖에 없죠. 네, 사회학적으로 정세해설이야 뭐 좀 정세해설도 사실은 뭐 방담이라든지 이야기하는 거에 비하면은 딱딱한 자리인데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토론의 자리인 팟캐스트 혁명은 더 딱딱하고 좀 건조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해를 바랍니다. 네, 이론이라 딱딱할 줄 알았는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고 또 새색이라는 그 말이 정말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색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다음번에 하는 새세기 교육혁명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새롭고 풍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두 분의 질문도 좋았고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혼자 하면 정말 썰렁하고 어색해요. 어쨌든 쉽지 않은 내용이고 이게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가 적지 않다는 거 짚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새세기 교육혁명을 다루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